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북창, 덕천지구 중요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. 총리는 북창 화력발전유납기업소, 덕천지구 탄광유납기업소, 제남탄광, 남양탄광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및 능력 확장 공사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했습니다.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 협의회들이 진행됐습니다. 한편 총리는 승리자동차 유납기업소에서 제작한 새형의 5톤급 화물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을 현지에서 려해하고 기업소의 기술 개건 방향을 토의했습니다.